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.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? 참 많이 웃게 돼 너 때문에. 난 친구들 속에 너와 함께일 때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,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걸.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. 부드러운 미소도 마지막 한 목소리도 yeah.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난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. 사랑이란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. 친구들 속에 너와 함께일 때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,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걸. 우연히 눈만 마주쳐도 그슬의 발끝만 보게 되고, 조금씩 내 마음이 너에게 가고 있는걸. 이 세상에 두 사람 너랑 나만 몰랐나봐. Yeah. 얼마나 잘할지는 몰라도 난 네 곁에 서고 싶어 정말. 하루하루 점점 더 커져가는 이 느낌, 다른 날보다 그냥 네가 참 좋아. 손잡을 때는 어떨까? 우리 둘이 입 맞춘다면 yeah.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난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. 사랑이란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. 입 맞출 때는 어떨까?